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산타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는 산타 복장을 하고 설교 한번 할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난했지만은 두 사람이 한 가지씩 보물이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가 있었고 또 여자에게는 엄마가 물려준 금발의 아름다운 긴 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금시계가 있었는데 줄이 없어요. 금줄이. 그래서 차지를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못 다니고. 그것만 있고 이게 금줄이 있어야 안 돼요. 여자는 머리끼를 갖고 있는데 핀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빗 핀 이런 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평소에 남편은 뭐냐, 이 아내에게 이 보석이 박힌 그런 머리빗하고 머리핀빗을 선물하고 싶었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 금시계에 이어지는 금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선물을 이제 해야 합니다. 남편은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줄 보석 박힌 머리핀, 그 머리빗을 샀어요. 아내는 그 금빛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의 시계에 달아줄 금줄을 샀어요. 서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지금 뭐 그런 얘네들은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어머, 막 지금. 어? 얘네들 보고 설교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선물을 펼치는 거야. 아내의 선물을 딱 보는 순간 자기 금 팔았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줄 선물 보석핀하고 머리빗을 했는데 머리가 잘랐어. 이렇게 되겠어. 두 사람 눈에 눈물이 걸썽이네. 마음은 아프지만 최고의 선물을 받은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 헨리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소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단편 내용. 서로에게 지금 필요 없는 선물이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거나 받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주면서도 행복하고 받으면서도 기쁘고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1등 1위가 최신 유행하는 스마트폰. 맞는 모양이네. 두 번째, 게임기나 장난감이죠. 세 번째, 여자애들은 이제 다이어리, 인형. 아닌가? 얘들도 돈이야? 옷.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하들짝거리고 기뻐하잖아요, 애들도. 어른들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선물도 자꾸 뭐냐. 여자들 상품권 좋아하고 꽃다발 안 만든답니다. 돈다발이 좋대요. 돈 자체는 사실은 선물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요. 선물로 돈 주는 경우, 세태가 자꾸 이렇게 가니까. 그래도 주는 사람 마음이 담긴 거. 물건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이 선물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담겨야지. 사랑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선물이란. 그럼 선물 말고 남에게 받는데 머리가 아픈 게 있어요. 그 뭐냐? 뇌물입니다. 남에게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야,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뭐냐? 뇌를 아프게 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받았는데 뇌가 아파, 머리가 아파 죽겠어. 찡해. 왜? 찜찜해요. 대가를 바라고 주기 때문에. 선물은 뭐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준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받을 게 없어. 주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사랑이 매개체겠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겠죠. 사랑하게 받는 거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죠? 라틴어로 크리스토 메스라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 미사란 말이요. 천주교 쓰죠.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워십.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 날이다. 은수 맞지? 은수야, 그치? 여기 성탄절. 전 세계 오늘 전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 저는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아요. 다이아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왜 선물이 이렇게 없을까? 평생 자랑할 만한 선물이 나는 없을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복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이상 따라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오는 거. 너무 따라오는 거. 예수님을 선물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영생까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생애 중에서 최고의 선물, 깜짝 놀란 선물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안 믿어지는 얼굴 그만하고 믿어지는 얼굴로 좀 바꿔봐요. 예수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요. 예수님 왜 감사해? 아, 그분이 내 대신 죽어주셨고 이 세상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적인 선물. 전에 한번 소개했을게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있어요.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크쇼인데 책을 하나 소개하면 전 미국 최고 베스트셀러가 돼요. 음악 한 곡을 거기서 한번 소개를 하면은 완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새 차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차를 못 사는 사람들 사연을 보내라 그랬어요. 차를 주겠다. 그래서 보내줘. 그래서 뭐 자기 아빠가 꼭 차가 있어야 되고, 자기 엄마는 차가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아들에게 차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왔겠죠. 그 사연을 토대로 해가지고 276명의 사람에게 방송 초대권을 보냈어요. 276명을 전부 방송에 라이브로 전부 초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조금 이따게 12명을 뽑아가지고 차를 주겠다. 차를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12명을 뽑아서 차를 주겠다 하고 11명은 불렀어. 추첨해가지고. 11명이 되어 나. 11명 난리 났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상자 하나씩 다 나눠줬어. 12번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12번째. 사람들이 와 남은 사람들인데 12번째 사람 돼야지 하고 상자 열어보세요 했더니 사람들마다 좀 입에서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어? 왜? 그 상자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키가. 모두가 다 차를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준비했어요. 그러죠. 미국 전국에서 온 새 차가 필요한 사람 276명 전원이 3만 달러가 넘는 제네럴 모터스의 스포츠 세단 폰티악 G6를 한 대씩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 새 차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전 미국 사람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받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을 보다가 별을 봤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나님의 기별은 하늘을 통해서 나타나요. 별을 보고 예수님께 탄생하셨던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드릴 선물을 내놨어요. 성금과 유황과 몰라 다 예수님께 관한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의미의 선물이었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이 선물은 주고받는 데 의미가 있죠. 받기만 해서 곤란해요.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받은 이 선물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 주님에서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기 몸을 헌신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요비의 명이 있어요.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또 조선에 묻힐 것이다. 어제 혹시나 여러분 KBS에서 본 그 캄보디아 병원에 관한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모르고서 텔레비전 안 보시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가끔 봐요. 캄보디아에서 의료 선교하시는 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나도 그 사랑을 펼치고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었어요. 다 기뻐했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도 기뻐했고 시몬도 기뻐했고 양을 치는 목자들도 기뻐했고 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기뻐했고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들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느냐? 명색이 크리스찬인데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겠죠. 금년 역시도 불황의 항파로 인해 가지고 성탄 경기가 많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캐롤도 사라졌대. 뭐 캐롤 쓰면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이 각박해져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죠? 새벽송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새벽송 하다가 민원이 들어왔대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잠 깨워놓는다고. 이런 세태예요.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만이라도 해줘. 우리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성탄절 예배가 계속 존속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바로 암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탄은요. 인류 최대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변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근심과 연 다 내려놓으세요. 나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어진다면 이번 성탄절은 올해 성탄절도 여러분 잘 보낸 걸로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당신성교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나는 받았다. 이생 살면서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은 선물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은 내 평생에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나는 일생을 살아갈 것이고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선물을 드려야 할 테니 내 한 몸이라도 주님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올해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